팝스 뉴스. 한양대학교 온라인 취업 박람회 안내입니다. 취업 박람회에서는 관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선배 사원에게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삼성, LG, SK, 포스코 등의 기업이 참여하며 매주 참여 기업이 상의합니다.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1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RC 행정팀 교육조교 모집 안내입니다. 접수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. 담당 업무는 수업 보조 및 행정 업무 보조입니다.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의과대학 RC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한양대학교 독서 골든벨 안내입니다. 골든벨 예선 접수는 9월 30일까지입니다. 참가 신청은 하이루 비교과 통합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독서 골든벨 OT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최근 인도 북부에서 원인 모를 열병이 퍼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1일,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일주일 여전부터 괴질이 퍼지기 시작해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 질병으로 숨진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지 의료진들에 따르면 환자들의 증상이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후임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2일 공군에 따르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3월과 8월 상병으로 강등된 채 전역했습니다. 특히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후임병 신체에 전기 드릴을 갖다 대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공군은 A씨는 군 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에 8월 10일에서 25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39.4%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폐업을 생각 중인 자영업자 가운데 94.6%는 폐업을 고려하게 만든 이유로 경영 부진을 꼽았습니다.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속한 집단 면역 형성과 거리두기 효율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타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. 9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, 기술의 천지인,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.